밤 종현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그 결과물이 바로 나와야 마음이 편하고요. 문자를 보냈는데 1, 2분 안에 답이 없으면 재촉하는 문자를 다시 하게 되죠. 택시를 타도 빨리 가주세요. 머리를 하러 가도 지금 돼요?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조바심을 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90년대 후반부터 모든 음악에서 간주란 게 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게 너무 급해져서 간주가 나오면 라디오 채널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끝나면 바로 2절 나오죠. 가수 박진영 씨가 한 말인데요. 숨 가쁘게 달리다 보면 때론 간주가 듣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겠죠.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여유롭게 2월 1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 밤입니다. 6월 19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이모겐 힙스의 Can't Take It In이었습니다. 간주가 참 길죠? 이 노래는. 오프닝 때 간주가 없어졌다. 음악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오프닝 때 읽어보면서 참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간주가 사라지고 1절, 2절이 붙어서 나왔을 때가요. 그럼 노래방 가서도 우리 간주 점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은 우리의 일상을 얘기해 주는 거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여유롭게 또 우리를 달래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8345님, 간주 없어질 만큼 어제도 오늘도 여유 없이 보냈는데 딱 얘기하니 괜히 찔리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쁘죠. 그치만 그 안에서 여유를 조금 찾으면 더 많은 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내일부터는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봐야겠습니다. 8715님, 정말 빨리라는 단어를 안 쓰는 날이 거의 없네요. 그렇지만 푸른밤 제 시간에 듣고 싶어서 집에 빨리 왔어요. 이건 잘한 거죠? 하셨습니다. 네, 안전하게 가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네, 그러게요. 모든 상황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빨리라는 단어는요. 네, 박재영님. 오늘 김연아 선수 2시 24분에 한대요. 푸른밤 듣고 나서 보면 딱이에요 하셨습니다. 야,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저도 얘기 듣고요. 야, 푸른밤 듣고 보면 딱이겠다라는 생각했는데 가족분들 졸다가 경기 못 보시지 마시고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함께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다려주세요. 박지영님 감사해요. 네, 오늘 2부 3부에서는요. 별에서 온 연애 함께 할 겁니다. 미리 예고를 해드렸죠. 사려 깊은 오빠 씨였던 이지영 씨가 이번엔 연애에 관한 심리를 얘기해 주러 오실 거예요. 잠시 후에 만나 뵐 거고요. 신청곡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방송 중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입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요, 저는 광고 듣고 음악이 머문 자리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몽트레 재즈 클럽에서 10분만 걸어 올라가면 보이는 장소, 바로 몽트레 카지노 클럽입니다. 이 카지노는 음악적으로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71년 12월. 당시 이 카지노에서는 어떤 뮤지션의 공연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열광한 관중들 중 한 명이 너무 신난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폭죽을 터뜨리고 맙니다. 근데 앞불싸 이 폭죽 때문에 건물 전체에 화재가 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같은 시각 제네바 호수에서는 딥퍼플이라는 영국 밴드가 모바일 스튜디오를 이용해 앨범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요. 카지노에 불이 났다는 얘기에 놀라 밖으로 나와보니까 그 광경이 마치 물 위의 연기가 떠오르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네요. 바로 이 경험을 통해 딥퍼플이 작곡한 노래가 Smoke on the Water인데요. 록 음악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타 리프를 갖고 있는 곡으로도 잘 알려 있죠. 한때 한국에서 이 기타 리프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라니까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화재 뒤에 재건된 몽트레 카지노 앞에서 역사적인 명곡을 들어봅니다. 딥퍼플의 스모크 온 더 워터. 아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딥퍼플의 스모크 온 더 워터였습니다. 이 노래 저 추억이 있어요. 저 중학교 때 밴드부 했었거든요. 그때 선배 고등학교 같은 중고등학교에 선배 형들이 매번 레파토리로 썼던 곡인데 너무 멋있어서 나도 한번 합주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도전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 곡입니다. 그때는 왠지 좀 더 어렵게 보였던 것 같아요. 선배 형들이 항상 멋있게 연주를 했었어서. 오, 저 같은 분이 또 있네요. 이종경님. 제가 처음 베이스를 배울 때 쳤던 곡이네요. 그때 추억이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그쵸, 이 곡 진짜 베이스가 막 가슴을 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맨 처음에 베이스가 둠둠둠둠둠 이렇게 들어갈 때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최유경님. 뭔가 익숙한 전주가 흘러나온다 했더니 이 노래였군요. 완곡을 듣는 건 처음이에요 하셨습니다. 노래 너무 좋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고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딥퍼플의 스모크 온 더 워터였고요. 네, 참. 그러면 저희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듣고 올게요. 이 노래는요. 김혜연님, 이지민님, 타카코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쇼트트랙 여자 개주 우승했잖아요. 그거 축하하면서 그리고 앞에 있을 김연아님의 선수, 김연아 선수 대회 있으니까 응원 위해서 신청하셨습니다.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러블릭스의 버터플라이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 귀에 익숙한 노래죠. 네. 모바일 메신저로 보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름이 보기신가 봐요. 오늘 신랑이랑 말다툼 했는데 신랑이 거실에서 자고 있어요. 김연아 선수 봐야 하는데 어떡하죠? 하셨습니다. 어떡하긴요. 핑계로 김연아 선수 핑계로 화해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보면서 와 되게 이쁘다 뭐 이런 얘기도 나누고요. 자고 있으면 이것도 방법이겠다. 복수하는 거죠. 김연아 선수 경기 시작했는데 안 깨우는 거예요. 아니면 깨우면서 화해를 청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8423님, 이번 주 일요일이 저희 아빠 생신인데 수험생이라서 큰 선물은 못해드리고 차에서 들을 수 있는 CD를 사려고 하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버지 생신 선물 뭐가 좋을까요? 아버지니까 조금은 감성적이고 차에서 들을 때 좀 조용한 음악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컬러버레이션을 많이 한 그런 앨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B씨와 태진아씨가 컬러버레이션 했죠. 비지나죠. 라송 수록돼 있더라고요. 자기야 좋아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한번 사서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들어보십시오. 4293님, 이틀 전에 푸른밤 끝날 때쯤 제가 신청한 곡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방송 시작할 때 보낸 거라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노래 듣고 그날 하루 종일 정말 기분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신청곡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불시에 갑자기 팍 틀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가족 여러분들 기대하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윤신영님, 저 지금 싱가포르에요. 여기 시간 11시 25분 시간 맞춰서 들으러 왔어요. 여행 와서 들으니 기분이 색달라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까지 찾아주시고요. 싱가포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꼭 칠리크랩이랑 페퍼크랩 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밤에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먼저 휘성과 에일리의 콘서트 3월의 썸데이에 초대합니다. 3월 16일 일요일 오후 6시에 잠실 롯데 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리고요. 태양로 문화공간 필링 2관에서 공연 중인 연극 쉬어 매드니스에도 초대할게요. 2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공연 보실 거예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으로 이름 남겨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요. 이지영 씨와 별에서 온 그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별 후 우리가 상대를 잊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크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자 A는 말합니다. 돌아서면 끝이죠. 우연이라도 안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한때 연애 좀 많이 했다는 남자 B는 이렇게 말합니다.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라던데 잊는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별의 아픔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는 여자 C는 말합니다. 경험상 1년을 사귀면 2년, 2년을 사귀면 4년 그렇게 두 배씩 걸리더라고요. 연애의 정답이란 건 없지만 이 정답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수는 있겠죠. 오늘부터 이지영 씨와 함께합니다. 별에서 온 연애. 연애에 관한 온갖 갈팡질팡 사연들을 결론 내보는 시간이죠. 달달한 목소리로 화난 여자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킬 것 같은 한때 사려깊은 오빠씨 이지영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때 사려깊은 오빠씨였죠. 아 그렇죠. 하지만 이제 연애로 함께하는군요. 제가 너무 빨리 만나 뵙고 싶어서 코너 소개를 잘못 드렸어요. 시작할 때. 아 근데 그 사려깊은 오빠씨 할 때 네. 돈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아, 그쵸. 아, 사려깊은. 아, 네. 네, 맞아. 무슨 뭐 제가 재무 컨설팅 나온 것도 아니고 맨날 뭐 돈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네. 저 돈 관련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우연찮게 또 너무 명쾌하게 제가 또 그래서 해소를 해주는 바람에 저는 되게 잘 관리를 하시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어떠세요? 연애 얘기가 좀 더 편하실까요? 사실 돈 얘기가 더 편해요. 연애 얘기 불편해요. 그렇죠. 연애 얘기는 좀 뭐랄까 정답이 확고하게 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돈은 그렇군. 그래도 계약서 쓰고 네. 이자 몇 개 붙이고 이러면 되잖아요. 맞아요. 확실하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네. 연애는 좀 하셨습니까? 연애요? 이지영 씨? 연애 그냥 뭐 남들 할 만큼 했습니다. 오, 이 말이 되게 멋있다. 남들 할 만큼 했다. 네, 그게 어느 정도일까? 엄청나게 많이 하지도 않고 네. 적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군요. 공식적인 연애는 네네. 다섯 번이고요. 다섯 번이요. 공식적인 비공식은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쵸, 연애는 올림픽 중이잖아요. 네. 비공식, 공식 이렇게 나누기도 하나요? 네, 제가 저는 나눠요. 아, 공식 비공식. 연애는 친구들한테 다 소개하면서 내 여자친구야 하면서 아... 모든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도 알만한 네. 그런 연애인 거고 비공식 연애는 뭐 비밀 연애일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한테 것들을... 안 말한 미처 말하지 못한 짧은 네. 뭐 가난한 사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것들을 일주일 비공식... 만나다가 헤어진. 일주일 만난 거요? 아, 네. 이건 정말 비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렇죠.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전에 그렇죠. 헤어졌으면 뭐 연애에 성립이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냥 한순간에 불장난. 그렇죠. 그게 좀 많았네요. 많았어요? 예, 네, 그게 좀 비공식에 강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럼 비공식도 연애니까요. 뭔가 확고하게 답을 내려줄 거라고 믿으면서 시작을 네.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958님. 이지영 씨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쫑디보다 좋아요 하셨습니다. 네, 게스트분들이 네, 네. 어젠 정준희 씨가 오셨는데요. 아. 많은 분들이 아 어제 오지 않으셨구나. 네, 정준희 씨도 그렇고요. 뭐 많은 분들이 오셔서요. 고영배 씨도 네, 고영배 씨 어제 오셨어요. 김영태 씨와 함께 아. 다들 제 팬을 다 하나 둘 이렇게 데려가시네요. 근데 고영배 씨는 목소리 별로죠. 아니 고영배 씨도 목소리 되게 좋아요. 아니, 제 고영배 씨랑 되게 친한데 네네. 직접 들으면 그러니까 마이크 통해서 들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직접 들으면 되게 별로거든요. 근데 뭐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 마이크를 통해서 들으셔서 아 맞다 맞다 결국은 그래서, 네 저도 사실 진짜 실물 보면 진짜 잘 생겼거든요. 근데 다들 아, 잘 생겼어요. 카메라 통해서 봐서 잘 저의 매력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잘 생겼어요. 실물로 한번 만나드리고 싶네요. 더 잘 생겼다고요? 아 그것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안타까울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 참. 그래도 저는 한 분을 뺏겼습니다. 지금 이지영 씨에게. 네, 오늘은 시작부터 이별에 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푸른밤 가족들 의견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목소리 좋고 오늘 한 명 뺏어가신 이지영 씨가 소개해 주십시오. 문자 번호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아,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무료입니다. 네, 뭐 아까 이정 씨는 공식, 비공식 예. 이렇게 나눌 정도로 연애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주변에서 이렇게 연애 상담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저요? 들어와요, 많이? 요즘은 없고요. 네. 요즘은 많이 없는 편인데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상담이라기보다 네. 친구들 중에 누구 한 명이 이제 연애 관련된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이 생기면 다 같이 모여서 밤새 이야기하고 그거 아야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예, 식으로 뭐 감나라 배나라 그렇구나. 헤어져라 말아라 아이고 내가 대신 만나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시간이 되게 좋았었나 봐요. 친구들과 함께 그런 예. 속은 아 도전 모아서 같이 예.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그렇죠. 저는 좋으셨군요. 그 중에서 좀 헤쳐놓는 그랬구나. 네. 근데 사실요 연애라는 게 성격에 따라서 또 기관과 깊이에 따라서 그럼 사람을 그렇죠. 있는데 좀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A, B, C 중에서 이지영 씨는 어느 분하고 가장 공감이 가셨어요? 저는 그 A, B, C 어느 분도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역시. 예. 네. 그럼 이지영 씨는 연애 고수 이지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별하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부분 좀 짧았어요. 대부분 짧았고 네. 한 분이 좀 길었는데. 네네네. 예. 근데 뭐 엄청나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희한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되게 오랫동안 남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많이 좋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네. 뭔가 그분의 여운이 오래 남았다라는 건가요? 같이 나눴던 게 되게 영양가 있고 재밌는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불필요하게 다퉜던 기억도 없었던 것 같고 되게 잘 맞았었던 것 네.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셨구나.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상대방에 따라서 또 달랐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올 때 지금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요? 갑자기 해석이 안 돼서. 아까. 아, 요즘 말로 케바케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케바케. 아, 케바케. 네네. 예, 연애는 케바케죠. 역시 예. 이종 씨. 역시 습득 속도가 거의 스펀지예요. 쭉쭉 빨아들이시네요. 좋다 좋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또 대답을 해주셨는데 여자 A처럼 뭔가 배신을 예. 당하면 이렇게 빨리 돌아설 수 있을까요? 근데 정말 더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네. 정말 돌아서는 순간에는 그 마음을 먹는 정도 에너지가 달라서 그런지 독하게 돌아서더라고요.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던 만큼 네. 더 깔끔하게 다짐을 하고 돌아서니까 근데 그렇구나. 그냥 사람이 좀 연애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시들시들해져서 돌아선 사람은 다시 누군가가 돌렸을 때 또 네. 금방 돌아오기도 해요. 아, 그래요?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항상 힘들더라고요. 그렇구나. 결국엔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것 같기도 좋아하는 하고. 사람, 좋아하는 그 마음을 예. 또 원력으로 써서 더 탁 잘라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그쵸. 하고요. 그러면 B의 대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멋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얘기해도 네. 될까요, 제가? 근데 이거, 근데 조금 너무 예. 멋있는 척 했다, B라는 남자가. 그쵸. 한번 읽어주세요. 멋있는 척 하면서요.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라던데. 있는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좀 안 멋있었어요. 살짝, 네. 아니, 멋있었어요. 멋있었습니다. 중저음의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다. 근데 솔직히 아까 A, B, C 중에 네. 그나마 공감이 된다면은 B, 남자 B가 아닐까. 잊을 기억 속에서 네. 폴더 자체에서 네. 사람이라는 하나의 추억이 삭제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60년이 지나도 기억은 날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씩 참다가 무뎌지는 게 사람 아니고 사랑 아닐까. 그렇게. 참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잊혀져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잊혀진다라는 게 좀 사라진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무뎌지고 그냥 감정 자체가 이제 감정이 사라지는 거지 기억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는 어떠세요? 시요? 네. 이거는 제 공감이 좀 오히려 전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네. 오히려 제일 공감이 안 가요. 1년을 사귀면 2년, 2년을 사귀면 4년, 이거는. 두 배씩 걸린다? 오히려 일주일만 만나도. 네. 평생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일주일의 기억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상당히, 이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예.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요. 5일 만에 그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런 것처럼 짧게 만나고. 그렇죠. 누군가 평생을 바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짧은 기억이. 근데 오히려 오래 만난 사람들 보면은. 네. 만나는 동안 많이 다투기도 하고 네. 서로에 대한 성질 파악을 많이 해서 그런지 네. 이별 준비를 다른 뇌로 많이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이별이라는 것들이 찾아왔을 때 네. 이제 그 순서가 왔나 보다. 마음의 준비를 열심히 워밍업을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금방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요? 연애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니 나는 그게 너무 뭐랄까요? 당연한 건데 속상하잖아요. 그쵸. 사람이 지워진다라는 게 그리고 내가 내가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는 보고 싶지 않고 네. 그립지 않고 그런 게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무서운 거는 네. 그렇게 보고 싶고 밤새도록 생각했던 사람이 네. 어느 순간은 너무 귀찮아질 때도 있고 이런 미워질 때도 있는 순간 그런 거 보면은 와 정말 인간이란 이 인간은 정말 참 나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맞아요. 있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 동물이에요. 네. 지연님. 저는 3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겨우 100일 조금 넘게 만났었는데 있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셨습니다. 이분만 봐도 100일 정도밖에 안 만났는데. 그러면 계산대로라면 예. 200일이면 잊었어야죠. 그렇죠. 그럼 합쳐서 300일이니까 1년 예. 안 됐을 때 잊었어야 되는데 3년이나. 그만큼 또 100일 동안의 기간이 너무 행복했었던 거겠죠. 맞아요. 그 짧았을 때 만남이 네. 서로의 환상이 깨지기 전에 시간들이어서 그래서 더 판타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별 후에도. 그렇구나. 이 사람은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저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뭐 환상 같은 거. 그리고 짧게 만나다 보면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고 그렇죠. 좀 꿈들처럼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별했으면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 네.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아름답게 남겨 헤어졌을 수도 있을 맞습니다. 것 같고요. 예, 맞아요. 아우, 어떻게 보면 그러면 빨리 헤어지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네요. 아,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아니, 그렇지. 아, 차라리 헤어질 거라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지 않을까요? 정신적으로는 건강하겠지만. 예. 아,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푸른밤 분들이 투투를 넘기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요. 22일이요. 투투라고 합니다. 아, 투투요? 네. 오늘 케바케 그리고 투투 알려드렸어요. 케바케, 투투. 네. 알겠습니다. 네, 두 개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이 부릅니다. Set me free. 태연의 Set Me Free 듣고 왔습니다. 어떠세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감성적이죠. 예. 아, 태연나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네. 이 세상에 없는 약간 판타지 같은 몽환적인 느낌이 그런 있죠. 잘 묻는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네네. 태연 씨 너무 잘 묻는 것 같아요. 아이돌이니까요. 어, 맞다 맞다. 물만 먹고 사는 소녀시대. 이번에는요. 예. 사랑 앞에 흔들리고 있는 푸른밤 가족들의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요. 서울시 강남구에서 조혜빈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정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작년에 CC로 만나다 올 초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안 보면 서로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같은 학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주 보게 되는데요. 남들 시선도 있고 제가 어색하게 굴면 미련이 남은 게 티가 날 것 같아서 일부러 편하게 대했죠. 그래서 이젠 가끔 안부 정도는 묻는 사이가 됐는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 미안. 난 지금 친구처럼 지냈으면 좋겠어. 사실 나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거든. 어느 정도 예상은 했기 때문에 심하게 충격을 받진 않았는데요. 문제는 행동입니다. 저를 너무 헷갈리게 해요.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먼저 웃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고 지나갈 때도 많고요. 제가 아프면 약은 먹었어? 오늘 좀 쉬지 그랬어. 집에 데려다 줄까?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주위 사람들도 저희 보면서 다시 사귀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사실 그 친구가 모두에게 친절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서 이렇게 저를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행동은 도대체 뭘까요? 정말 절 순수하게 친구로 대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걸까요? 두 분이 좀 알려주세요. 저 혼자만의 착각인가요? 네. 충분히 오해할 수 있죠. 그러게. 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도 모두에게 이렇게 친절한 남자라면은 네네네.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은데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쵸. 이 사람의 행동과 스타일에 대해서. 근데 딴 사람한테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니까 더. 근데 사실 제가 되게 제 생각을 냉정하게 말하면요. 네. 남자들은요 좋아하는 여자를 헷갈리게 안 합니다. 아, 좋아하는 여자를 헷갈리게 안 한다고요? 네. 상대방이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이렇게. 어.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마음이 없는 거죠. 어. 좋아하는 여자한테. 어. 저도 이거 글 인터넷에서 봤는데 심하게 격공했거든요. 어. 격하게 공감. 아, 그걸 알고 있어요. 네. 아, 격공 아세요? 저 아까 노래 나갈 때. 네. 격공. 훔쳐 들었어요. 아, 격공 아시는구나. 아, 이건 알아야죠. 인터넷에서 봤는데. 예. 이 말 정말 그냥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더라고요. 아, 맞아.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헷갈리게 안 하죠. 그럼요. 그렇죠. 헷갈리게 할 필요도 없고. 네. 미안하죠. 어떻게 왜 헷갈리게 해요? 좋아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그리고 누가 좋아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겠어요. 힘들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하, 근데 또 이건 상황이 좀 다른가? CC로 만나다가 또 헤어지고 그래서 좀 다를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아직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대학생이시기도 하고 연애 경험이 많이 없고 네. 나이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연애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시작할 땐 이렇게 그렇죠. 행동해야 되고 끝날 때는 이렇게 돌아서야 되고 사람과의 사랑에 있어 관계에 있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아직도 되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시작과 끝이. 그렇군요. 아직까지도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은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남자가. 맞아요. 옛날에 이거, 그런 버릇들은 남아있는데. 맞아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인데 하고 있는 거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걸 수도 있고. 머리 쓰다듬고 이러면 안 되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왜, 얘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왜 머리를 쓰다듬고 있어, 지금. 이건 그냥 제 생각은요. 예. 남자분이 좀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가 또 내가 전에 만났던 이 여자애가 네. 말로는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어라고 해놓고 막상 나한테 마음을 안 주고 다른 사람이랑 만나면 네. 좀 싫을 것 같아서 계속 여지를 남기는 거죠. 그렇죠.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는 금방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이미 남자분은 계속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희망 고문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얘는 나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기도 결국은 하고 결국 나쁜 행동이 결과적으로 나쁜 행동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모를 거예요 아마. 자기가 나쁜지. 예. 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1804님, 자기가 갖긴 그렇고 남 주긴 아깝고 그런 상황에 기대해봤자 남는 거 없어요. 저도 그런 적 있었는데 미련하다고 욕 엄청 먹었거든요. 하셨습니다. 아, 또 근데 마음이 그런 게요. 이 상황에선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내 마음이 다 소진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만큼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다 잘. 맞아요. 혹시나 조혜빈 씨도 네. 또 남자 그분이 머리 쓰다듬으면은 조혜빈 네. 씨는 뺨 쓰다듬으세요. 반대로 깜짝 놀랄걸요? 머리를 딱 쓰다듬으면 네. 뭐 이렇게 머리 쓰다듬고 가면 잘가 그러면 너도 잘가 하면서 볼을 이렇게 한번 왜 이렇게 말랑말랑하니? 이러면서 그럼 그 남자도 알지 않을까? 아 그러면 이게 다시 시작되는 얘가 왜? 일 수도 있고 설렘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했었잖아. 맞아.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사랑했었잖아.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행동으로? 근데 맞아. 나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대해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도 하네요. 뭐하러 참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다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뭔가 여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대로 한번 복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복수일 수도 있고 네. 또 좋아하시는 분이라니까 이 기회에 뭐 뺨 한번 쓰다듬는 맞아.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로 그게 불씨로 아, 그럼요. 다시 한번 사랑이 활활 타오를 수도 있고요. 네, 0525님. 같은 학교 같은 과라 나쁜 이미지로 남을까봐 이미지 관리하는 것 같아요. 남자분이.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더 이미지가 안 좋아지지 않나요? 그치, 그걸 모르죠. 아직까지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구나. 네, 어려서일 수도 있고 아직 뭐 경험이 많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그렇군요. 근데 나이 40 먹고도 연애 경험 항상 헷갈리니까 사람은. 맞아요. 뭐 연애 맞아요. 고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항상 예. 상황이 있고 마음이 있는 거니까요. 하나 읽어주세요. 3017님. 네.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서로가 익숙한 게 아닐까 싶어요. 예. 무슨 타성처럼. 맞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늘 그랬듯이. 우리가 헤어졌지만 그냥 뭔가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예.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뺨 쓰다듬으세요 그냥. 자연스럽지 않을까? 나도 자연스럽게 뺨 쓰다듬어. 0728님도 네. 보내주셨어요. 제가 보기엔 거절한 게 미안해서 더 신경 써주는 게 아닐까요? 아, 이거는 근데 만약에 이거라면 남자분이 너무 우유부단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저런 이유라면은 네. 별로인 남자네요. 예. 아무리 제가 어리다 아직 네. 뭐 연애 경험이 없다고 하지만 네. 이건 사람 관계에 대한 되게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그렇죠. 예의니까 상대방에게 뭔가 여지를 남기고 예. 그럴 것 같으면서 안 그런 모습은 좀 예. 서로 시간을 많이 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은 좀 그럼 이 사연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이지영 씨. 아, 이 사연이요? 네. 전 아까 정리했잖아요. 한번 한 문장으로. 남자의 뺨을 공략해라. 아, 뺨을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아, 네네네. 쓰다듬어라. 너도 한번 뺨을 쓰다듬어봐라. 네. 그렇군요. 네, 이주영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2부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여러분 사연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캐서린 맥피의 Ordinary World 듣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코너 별에서 온 연애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푸른밤 가족들이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 얘기 나누면서 결론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사연 하나 알려드릴게요. 915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3년 동안 정말 미치도록 짝사랑 중인 남자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그 남자는 저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꾸준히 연락은 하고요. 손도 잡은 적이 있어요.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손을 잡았다. 이게 없었으면, 손을 잡았다라는 말이 없었으면 그냥 남자분이 그냥 잘생기고 매너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텐데. 근데 아니, 손 잡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손 잡은 게 중요한 게, 네. 잠깐 뭐 3초에서 10초 잡았는지, 이제 손을 잡고 뭐 30분 산책을 했는지, 거닐었는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서. 근데 뭐 1시간 손을 잡고 산책을 해도 제 생각에는 이성적인 관심은 네.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예. 네. 아, 근데 이 사연 보내주신 9155님이 네. 뭔가 자신의 매력을 뭐 간접적으로 어필한 거지, 직접적으로. 나는 너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쵸. 이런 얘기를 아직 안 해본 것 같긴 해요. 네. 그 얘기를 하면 좀 반응이 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달라지겠죠. 확실해지겠죠. 네. 확실한 나 게 좋아요. 친구로서가 난 딱 좋은데 아니면은 그래? 나도 너가 좋긴 한데 뭐 얼버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답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9155님이 그 해답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될 수 있을 거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지금 종현 씨가 말한 것처럼 네. 되게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 한번. 되게 편한 사이잖아요. 네, 그렇죠. 3년 동안 오래 만나서 손도 잡은 적이 있다고 하니까 네. 손 잡고 얘기하면 더 좋고요. 그렇죠. 손 잡고 했을 때 얘기 딱 하면 진짜 로맨틱하겠다. 네. 한번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살짝 진지하게 말고 네. 장난식으로 넌 어때? 툭 던져보면 이렇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풋풋하네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성적인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9697님이 보내주셨어요. 일 때문에 잠깐 만나게 된 분이 있어요. 어차피 한두 번 보고 말 사이이긴 한데 제가 도와준 입장이기도 하고 어쨌든 완전 훈남입니다. 연락해보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해요. 근데 거절당하는 게 걱정돼서요. 먼저 연락해볼까요? 여자가 먼저 연락하면 좀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여자가 먼저 연락하면 좋지 않나요? 저는 진짜 여자가 먼저 연락 오면요 섹시하던데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 의미로 자신 스스로 솔직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솔직한 게 되게 섹시하다고 생각해요. 전 어렸을 때 여자가 먼저 연락하면은 내 모든 걸 주고 싶었는데. 아, 그렇습니다. 아니, 예, 한 20년 전에는 네. 제가 그렇다고 나이가 많지는 않고요. 네네. 20년 전에 여자가 먼저 뭐 전화하는 경우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요? 남자가 무조건 먼저 전화해야 되는 모든 걸 다 남자가. 그렇군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연락하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요. 일단 뭐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예, 예. 이것 때문에 뭐 무엇이건 간에. 근데 저는 이렇게 무서워서 차일까봐 무서워서 시작을 못하는 건 되게 뭐랄까 스스로에게 좀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럼요. 얼마나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쟁취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 여성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용기 있으신 분들이 미남을 쟁취하시는 거예요. 해보고 후회하는 거랑 안 해보고 후회하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예요. 맞아요. 예. 용기 내십시오. 예. 한번. 네. 임소라님. 임소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방금 예전 남자친구에게 문자가 왔는데요. 이 인간이 저보다 어린 여자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왜 가끔씩 이렇게 전화할까요? 왜 자꾸 전화하냐고 했더니 다른 사람 만나도 저만한 사람이 없어서 전화했다고 하는데 참나. 술만 마시면 새벽마다 전화를 해요. 사귈 때도 그랬지만 자꾸 생각난다면서 전화하는 거 저한테 마음이 있는 거 아니죠? 이게 진짜 나쁜 건데 그 여성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여자가요. 예쁜 여자, 마른 여자 뭐 그렇게 있고 제일 싫은 게 나보다 어린 여자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인간은 지금 더 어린 여자도 만나면서 이렇게 술 먹고 그쵸. 전화를 하는 건데 그냥 가지가지 여러 조건을 다 갖추고 있네요. 아니 정리를 하고 오던지 네. 이 인간이 그러니까 어린 여자친구도 있는 그리고 술만 마시면 술 마실 때마다 상습적으로 전화하는 사람들 그게 술버릇인 우선 좋진 않아요. 맞아요. 친구들 간에 네. 남자와 남자 동성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정말 진지한 고민이 있어도 그렇지 술만 마실 때마다 네. 전화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평소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다가도 그런 친구들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막 평소에 연락 많이 안 하다가 네. 술 먹고 연락하는 사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술을 마시면 뭐 진심이 나온다. 뭐 이야기가 깊어진다라고 하잖아요. 네. 뭐 제 경험에는 글쎄요. 기억도 못해요. 네. 술 먹고서 얘기하면 기억 못하더라고요. 나 진짜 술 취한 사람하고 얘기 길게 한 적 있거든요. 아, 얼마나 길게? 아니 정말로 그러니까 메신저로요. 얘기 진짜 길게 했는데 나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 나눴어요. 서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랬었다. 난 그랬었어 사실. 근데 뭐 서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었는데 예. 다음날 기억을 못하는 거야. 아, 기억 잘 못하더라고요. 자세히 못해요. 내가 그리고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요. 야, 나 어제 취했는데 너랑 진짜 맨정신인 것처럼 야, 메시지 했더라? 이렇게 네.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러더라고요. 기억이 나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취해서 그런 거죠. 왜 부끄러울 수도 있고. 진짜 술 취하고서 연락하는 사람들 나빴습니다. 뭐든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네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럼 임소라님. 마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좀 마음이 있어도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있어도 굳이 만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멀리하거나 약간 벽을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만나봐야 또 술 먹고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5146님. 제가 되게 자주 가는 커피숍 직원분한테 관심이 있어서 번호를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물어봐야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게 느끼실까요?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야, 아. 귀엽다. 너무 귀엽다. 어떻게 보세요, 이지영 씨? 가장 좋은 방법. 아, 가장 좋은 방법이요? 네. 아, 저도 이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도서관에서는 이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 정말요? 도서관에서는 예전에 정말 유치하고 촌스러운 네. 방법으로. 어떤 방법? 커피에다가. 네. 그 붙이는 메모지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물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로맨틱하다. 좀 뻔한데. 그 드라마에 나올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주고 갔는데 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없어졌어요. 그녀는 증발했나요? 네, 무슨 도망갔는지. 아, 연락은 다시 안 왔어요? 네, 연락도 안 오고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졌어요, 그냥. 아, 그래요? 그 다음 날도 안 오고. 커피숍이랑 관련된 무언가가 없을까? 그런 거 안 되나?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어떤 거요? 그 이제 뭐냐, 커피 마시고 계산하고 나갈 때. 네. 카드 결제하거나 그러면은 사인해 주세요 하잖아요. 네. 번호. 거기다 글자가 한글 안 써지나요, 잘? 써져요. 아, 써지죠. 네. 번호. 번호를 거기다가 써서 그 영수증은 버려 주세요 하지 말고 네. 영수증 한 번만 봐 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건가?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귀엽긴 하겠다. 네. 여자가 그렇게 하면 사인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써서 아, 근데 이게 좀 오래 걸려서 아니면 하트를 그리시든가. 하트 귀엽겠다. 하트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어필하다가 한번 번호를 드리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명함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명함 주는 것도 좋고요. 네, 깔끔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러면은 하는 게 좋겠죠? 네, 모든 그러니까 오늘 들어온 여러 가지 사연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대부분 공통적으로 진지하거나 하기 힘든 행동이나 질문들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가볍고 재밌게 건네는 방법들을 다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도 진지하고 막 긴장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네. 오히려 재밌는, 오히려 사람들이 뭐 헛웃음을 지을 정도로 귀엽겠다. 그런 재밌는 방법들을 많이 써가지고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 더 만나볼까요? 4860님.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해보고 싶은데 안 하는 게 낫겠죠? 제가 차였거든요. 이거 앞뒤 사정을 알면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연락하지 마세요. 헤어졌을 땐 네. 그냥 헤어지게 되면 그냥 깔끔하게. 또 죄송한 말이지만 또 차이셨다면서요? 아니,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아, 네네네. 차였으니까 네. 연락하지 마라. 또 다르니까 굳이 뭘 그래요? 아니 뭐 힘드시겠죠. 힘드시겠지만. 아, 힘드시겠죠. 이렇게. 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네, 하지 마세요, 그냥. 아유, 슬프신데 웃어서 네. 죄송합니다. 근데 연락 안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쿨하게. 네. 2149님, 제가 짝사랑하는 남자애가 영화를 보자고 해서 완전 꾸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별 이상한 변명만 되고 계속 설레게만 하고 뭐죠 이건? 저를 가지고 노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지고 노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이건 정말로 남자가요. 네. 사실 뭐 여성분들이 뭐 나갈 때 1시간, 2시간 걸린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남자들도요.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요. 1시간씩 준비하고요. 그럼요. 그러고요. 진짜 멀리서 한 10분 보려고 막 1시간, 2시간씩 오고요. 그렇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좀 남자분이 좀 약속도 안 지켰고요. 확실한 이유도 안 얘기해줬고. 기본 예우도 안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예의를 좀 안 지킨 것 같아요, 지금은. 예. 가지고 노는 건가? 그건 모르겠다.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2149님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고 노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맞아, 여기서. 나 가지고 놀아주세요라고 행동을 하는 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확실하게 하시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예의 안 갖출 거면 내 인생에서 사라지죠. 라고 말할 정도로 단호박 빡! 이 상황에서는 2149님이 본인의 처신과 네. 그 자리를 잘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9022님. 좋아하는 후배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인기도 많고 꽤 훈훈한 외모를 가진 후배인데 다른 친구들에게는 깍듯이 선배선배하며 존댓말 쓰곤 하는데 저에게는 누나누나 거리며 장난도 잘 치고 가끔 반말을 툭 던지기도 해요.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그냥 편한 선배인 걸까요? 야, 이거는 연하남의 얘기네요. 네. 연하남. 아, 뭔가 좀 외모가 훈훈한 후배. 네. 이렇게 반말을 툭툭 던지면서 설레게 한다. 그렇죠. 이게 작전이거든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잘 몰라요. 연하남들은요. 반말하는 거 이거 설렌다는 거 다 알아요. 알고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 누나 이렇게 하다가 이름만 부르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다들 모든 사연의 제3자는 네. 인기도 많고 꽤 훈훈할까요? 어디 있죠? 그 사람들 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들은 다 인기가 많고 꽤 훈훈해. 아, 인기도 많고 훈훈하고 막 키도 크고 훤칠하고. 본인 눈에 항상 다 그렇게 보이나? 아, 제 생각에는요. 이제부터는 사진도 네. 같이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지금 상담이 안 돼요, 지금. 맞아요. 우리가. 얼굴을 봐야 알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아무리 밤이고 깜깜하지만 우리가. 네. 아, 근데 또 나에게 이렇게 호감을 보이니까 아, 더 그렇죠.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그렇죠? 이해하겠습니다. 네. 푸른 밤 가족들 실시간 사연 만나봤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까요? 세비지 가든의 I knew I loved you 듣고 오겠습니다. Savage Garden의 I Knew I Loved You 듣고 왔습니다. 이지영 씨와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9811님. 지금 라디오 부스 안에 두 명 계시잖아요. 키 크고 잘생기고 훈훈하고 다 하셨잖아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네, 키 크죠? 죄송합니다. 우리 둘이 다 해서요. 아유, 맞아요. 죄송합니다. 많은 남성분들. 아, 지금 상당히 마음 아프실 거예요. 우리 둘 때문에. 그러니까. 네.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저희를 좋아하셔서 많은 남성분들이 사랑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키 크고 이런 거 너무 이제 앞으로 티내지 마요. 맞아요. 키가 몇이시죠? 아, 저요? 네. 82.5였나? 81.5였나? 82.5였던 거 같아요. 중요한 무슨 점5예요. 점5였어요. 중요했던 거. 점5였죠. 가장 중요했던 거였습니다. 그쯤. 네. 4484님. 지영 오빠 오늘 완전 단호하시네요. 둘이 뭉실한 꿈과 희망보단 현실적인 조언이어서 매력 터져요. 하셨습니다. 어떻게 다행이네요. 아, 근데 연애 얘기는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지영 씨처럼. 그렇죠. 이렇게 확실하게 이정 씨가 보기엔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그 당사자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 제 말이 당연히 정답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약간은 단호할 때는 단호한 이야기가, 네. 한 적어도 한 사람은 편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분이라도. 예. 와, 도움이 되겠죠. 예. 네, 그러면 사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자친구와 만난 지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한창 설레고 행복해도 모자랄 이 시기에 저희는 일주일에 두 번꼴로 싸우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너무 욱하는 성격이거든요. 어제도 제가 통화를 하다가 친구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자친구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몇 시쯤 들어갔어? 어제? 9시. 일찍 헤어졌는데. 9시에 집에 들어간 거야? 아, 아니다. 집에 도착한 게 10시였나? 아니, 그러니까 왜 말이 자꾸 틀려? 처음엔 9시라더니 10시는 또 뭐야?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네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못 믿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욱하는 겁니다. 괜한 의심을 사는 게 싫어서 그날 같이 있었던 친구와 찍은 사진까지 보여줬는데요. 남자친구는 화를 풀기는커녕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자기 말을 건성으로 듣고 있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기본이 안 돼 있어. 아, 난 너 이럴 때마다 이해가 안 간다고. 내가 일찍 들어가라고 했는데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식으로 화를 냅니다. 저는 웬만하면 남자친구 기분도 다 맞춰주려고 하고요. 싸우면 먼저 사과도 하는 편인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전화를 안 받더군요. 도대체 왜 화가 난 걸까요? 저 남자친구한테 먼저 연락해서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두 분이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근데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요. 네. 이지영 씨는 욱한 성격이신가 봐요. 저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메소드 연기였어요. 아, 좀 자제했어요. 아, 정말요? 네. 연기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세게 하면은 네. 진짜로 지금 제가 욱할까 봐. 아, 이 역으로 빠져들잖아요. 메소드 연기라고 네, 하죠. 네, 그럼요. 이게 나고 내가 사연 속에. 네, 제이 양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예. 어떻게 보세요? 아, 근데 오늘 모든 사연 통틀어서 네. 제일 쉬운 것 같으면 제일 어려운 사연이에요, 저한테는. 아, 그래요? 정말 이런 싸움은 네. 커플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고 가장 많은 싸움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몇 시에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걸로 매일 싸우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먼저 그냥 잘못했다고 할까요? 아니,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남자분이 화난 게 이해는 가요, 저는. 네. 그러니까 남자분이 일찍 들어가는 거를 그래줬으면 좋겠다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만나면서 그날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여자친구분이 조금 아니 좀 늦게 들어갔지만 그래도 괜찮아. 늦게 들어갔지만 얘는 되게 괜찮은 애고 그냥 친구인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네. 거기서 화가 난 거겠죠. 나는 네가 누구랑 있건 너 그 사람이랑 만나서 뭐 그 사람이랑 바람을 펴서 싫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걱정해서 네가 늦게 들어가는 게 싫다가 아니라 난 그냥 네가 늦게 들어가는 게 걱정이 돼서 싫어 인 건데 다른 부분으로 얘는 이런 애니까 늦게 만나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해서 남자친구분이 화가 난 게 아닌가 싶네요. 종현 씨 지금 말한 게 네. 굉장히 자상하다. 네, 전 상당히 그런 식으로 항상 이제 그 연애의 싸움을 네네. 사태를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풀어가면서 네네. 상대방을 편하게 안심시켜주는 사람의 목소리가 이 정도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연애할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저는 연애를 못했을까요? 저도 좀 욱했나 봐. 그래서 저도 가끔 욱하고 그러거든요. 키 큰 사람들이 욱해요. 아, 여기서 이지영 씨와 저의 공통점. 키가 크고요. 네. 음악을 하고 그럼요. 욱합니다. 아, 이게 좀 그런 게 저는 예.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 사람들 만나거나 이제 친구들이랑 다툼이 있을 때? 아니요. 여자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화가 나는 일을 제가 화가 나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친구들의 고민을 들었을 때 야, 사실 걔는 이런 거야. 나는 이런 마음이야. 이러면서 좀 지금 말한 것처럼 조금 설명을 하는데 이래도 결국엔 싸우면 싸워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남자와 여자 관계에 있어서 네. 누가 제일 먼저 의심을 많이 사게 하고 자꾸 약속을 어겼거나 네. 여자분이 먼저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항상 상습적으로 약속 안 지키고 9시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새벽 2시에 들어오고 연락이 안 된다거나 불통이거나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남자가 이렇게 변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속사정은 모르는 거지만 네. 우선 그 일상의 태도가 네. 다 많이 다른 두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어떻게 좁힐 수가 없지 않나? 이분이 늦게 들어온 것도 뭐 집 앞에 놀이터에서 혼자 상념하다 들어온 것도 아닐 테고 항상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고 놀다가 네.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 걸 텐데 이 좁혀지지 않는 것들은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지자로 끝내야 되는 건지 굳이 이렇게 힘든 다른 라이프 스타일 패턴을 굳이 힘들게 맞추면서까지 연애를 해야 되는 건지 오, 나 진짜 그게 궁금해요. 전 오늘 이거 못 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헷갈려요, 항상.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다른 두 사람이 네. 사랑해서 만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원래는 반반씩 조금씩 맞춰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쵸.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긴 하지만 네. 대부분 어느 쪽으로 한 기울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가 더 맞춰줘야 된다는 균형이 쏠리다 네. 보면 그렇죠. 근데 또 여자분이 네. 그냥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또 이건 또 아니에요. 맞아요. 잘못한 게 뭔지 알아야지 미안하다고 하는 거지. 맞아요. 그냥 맞아요. 싸움을 무조건 눈앞에서 즉각적으로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잘못했다고만 하자. 이게 반복되면은 끝없는 싸움의 연속일 것 같아서 네. 굳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했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잘못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요. 사실 남자분 마음도 좀 이해가 가고 여성분 마음도 100% 이해를 합니다. 제 마음도 이해하죠. 이지영 씨는 거의 하나 같아요. 저 하나예요. 알겠습니다. 네, 3358님 이 남자 연애 처음 하는 거네요 하셨습니다. 왜지? 왜일까요? 왜 여자 연애 처음 한다고 하는 걸까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써주신 것 같은데요. 연애를 처음 하면은 네. 누군가 사람을 가질 수 있다. 집착. 컨트롤 할 수 있고 통솔 할 수 있다는 커다란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 거다 이렇게. 내 거다. 빨리 들어오라고 하면 빨리 들어와야 되고 이거 입지 마. 이거 먹으러 가. 저 사람 네. 만나지 마. 모든 것들을 많이 남자 여자 불문하고 지시를 네.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커다란 착각인 것 같은데 이 남자분도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처음 연애를 하고 네. 진짜 사랑한 사람 처음 만나다 보니까 나의 패턴에 상대방을 맞추려고 그쵸. 이렇게 좀 무리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자기의 버릇과 패턴에서 벗어난 거면 안 좋은 거, 나쁜 걸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양미란님께서는요.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저 만난 사람도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거 받아주면 점점 더 심해져서 자기 멋대로 해요. 그렇구나. 진짜 자기 멋대로 하는구나. 중간에서 이렇게 조율을 잘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남자랑 여자랑 만날 때 남자가 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성분이 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화를 한다는 거나 뭐 남자분은 전화를 잘 하는 사람인데 네. 여자는 전화하는 거 좋아한다거나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뭐 사랑한다는 걸 잘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뭐 네. 자주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하나 두 개씩 양보하고 얻고 좀 이것도 연애의 재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이 사연에서 약간 좀 해답을 지금 발견을 했는데 네. 남자친구가 너무 욱하는 성격에다가 일주일에 두 번꼴로 싸우고 있고 네. 굉장히 좀 자주 싸우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너무 별로예요. 남자가 좀 별로긴 해요. 저도 읽으면서. 남자가 별로인지 여자가 별로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 관계가 별로예요. 저는. 이 관계.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이 관계가 좀 별로인 거예요. 아니 지금 젊은 나이에 네. 둘이 재밌는 거 먹으면서 놀러 다니기도 얼마나 바쁜데 지금 왜 일주일에 두 번 걸로 싸우냐 이거죠. 시간 아깝게. 맞아요. 싸우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밤에 이거 이런 네, 사연 써서 그러니까. 지금 푸른 밤에 보내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이면 내가 참어. 일주일에 두 번이라잖아.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 일주일에 두 번이면 너무 많이 싸우는 거다. 근데 영화 한 진짜. 편을 더 보지. 맞아요. 얼마나 좋은 영화가 요즘 많은데. 그리고 하루 이틀 연락 안 하면 또 마음이 얼마나 속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걸 또 삐지고 또 전화 안 받고 나 전화 안 받는 거 진짜 남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욱하네요. 이 관계가 욱하게 아니요, 만들어요. 키 크면 욱할 수 있어요. 아, 괜찮죠? 네, 괜찮아요. 조금 욱하셔도 푸른 밤에서는 이해해드립니다. 높은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기가 다르죠? 예. 키가 크면요. 아, 네. 오늘 상당히 많은 사연 만나봤는데 예. 이지영 씨와 많은 얘기를 해본 결과 상당히 단호한 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 저요? 네. 단호하시고 살짝 욱하시기도 해요. 푸른 밤이 저를 그렇게 단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근데 네.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저에게도 도움이 좀 많이 됐고요. 저는 우선 속이 너무 시원해요. 아, 그래요? 제가 제일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아, 그게 좋은 거죠, 뭐. 그렇죠. 얘기하는 사람이 편해야 듣는 네. 사람도 편한 것처럼. 와, 멋있다. 네. 얘기를 참 많이 나눠봤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지영 씨, 네. 이 시간에 집에 돌아가시면 뭐 하세요? 저 이 시간에는 빨리 씻고 자야죠. 그렇죠. 아, 근데 오늘은요. 예. 돌아가셨을 때 예. 김연아 선수 경기 봐야죠. 아, 봐야죠. 2시 24분이니까. 아, 지금 하는 게 아니었어요? 2시 24분에 한다고 그러던데요. 아, 그럼 봐야겠네요. 보고 주무세요. 아, 저는 이미 지난 줄 알았어요. 아, 아직입니다. 예, 예. 0266님. 아, 나 이지영님 목소리 사연에 몰입 안 될 정도로 좋아요. 오케도 좋아. 하셨습니다. 이런. 그만큼 이지영님의 목소리가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욱해도 좋다.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래서 잘생긴 남자, 키 큰 남자, 멋있는 남자는 네. 욱해도 괜찮아지니까 계속해서 욱을 하는 거야. 이지영님처럼. 그리고 나처럼. 나도 욱해. 네, 같이 욱해야 돼요. 아, 근데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지영 씨 만나면 좀 우리 둘 너무 자뻑이라고 하죠. 스스로에게 반하는. 고영배보단 낫지 않아요? 그 친구 되게 심한데? 네, 맞아요. 그 친구 그거 좀 자제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아, 이정 씨와 좀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아,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보내드려야 돼요, 이제. 네, 예.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다음 주가 또 있으니까. 네, 푸른방 가족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고요. 즐거운 경기 꼭 보세요. 같이 보면서? 네. 네, 그러면은, 가을방학에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김유리님, 나은비님, 이수정님, 김우경님, 7789님 등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이 곡 들으면서 이지영 씨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또 많이 하게 돼.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다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말을 배울 때 그 주변 분위기도 함께 외운다고 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온도가 달라지는 거다. 그러니 수십 년을 따로 살다 만난 사람이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교환하는 게 어려운 건 당연하겠지. 그래서 처음 만난 순간부터 잘 통하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어쩌면 기적을 만난 건지도 모른다. 친구든 연인이든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단번에 나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 오늘 문득 어지러운 내 마음을 자기 마음처럼 헤아려주는 친구를 보고 알았다. 기적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걸. 새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지수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오소영의 기억상실이었습니다. 어딘거야 어딘거야 하는 가사가 와닿네요. 가사가 좋아요. 소진이님, 와 기억상실. 저 기숙사 살 때 너무 좋아해서 자주 듣던 곡인데 푸른 밤에서 다시 만나니 옛 생각도 나고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 이거 근데 이 시간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노래. 저도 좀 자기 전에 한 번 더 들어야겠습니다. 임정민님, 기적이 내 곁에 있다니 참 예쁜 표현이네요. 저도 항상 당연하게 생각했던 제 곁에 기적에게 최선을 다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기적은 곁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곁에 있을 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소중한 걸. 저도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아, 제가 요즘에 소중한 걸 느낀 건요, 저희 집 강아지가 참 저에게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늦게 제가 2시 반, 3시에 들어가도요, 진짜 언제나 꼬리 흔들면서 달려와주고요. 제가 잠깐 5분만 나갔다 들어와도 정말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저를 반겨줍니다. 제가 요즘에 좀 외로운데 강아지 때문에 살아요. 네, 오늘 푸른밤 처음 들으신 분들, 가족분들 계시네요. 권윤주님, 와, 저 처음 들어보는데 목소리 잘 어울리네요. 자주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찾아주시고요. 목소리 좀 더 편하게 내는 거 연습 중인데 어떤지 내일도 들어주세요. 3174님, 죄송한데 로고송 부른 가수는 누구예요? 참, DJ분은 누구신지요? 로고송이 너무 좋아요. 아, 네. 샤이니 종현입니다. 계속 잘 들어주시고요. 로고송은 제가 작곡을 했고요. 제가 불렀습니다. 그레이 씨와 함께 작곡한 곡도 있고요. 위프리키라는 작곡가 팀과 함께 작곡한 곡도 있고요. 내일도 찾아주시고요. 이렇게 새로운 가족분들 만나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9812님, 눈꺼풀이 자꾸 감기는데 푸른밤 들으면서 연하 선수 경기 기다리고 있어요. 네, 박소연, 김혜진 선수는 무사히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곧 김연아 선수 속해 있는 3그룹 경기 시작할 것 같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9812님도 잠시만 기다리시면 연아 선수 경기 보실 수 있으니까요. 푸른밤과 함께해 주십시오. 3625님, 종현씨, 제 여자친구 생일인데요. 지금 라디오 듣고 있을 거예요. 생일 축하한다고 대신 얘기해 주세요. 아, 이름은 영순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영순씨. 남자친구분이 멋지시네요. 야, 부럽습니다, 영순씨. 네, 생일 축하드리고요. 오늘 생일 맞으신 많은 분들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세님, 오늘 처음 이력서를 작성해 봤는데요.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 왜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 같을까요? 이제 이 종이장에 차곡차곡 제 꿈과 제 능력을 쌓아가야겠죠? 청춘을 핑계로 한번 앞만 보고 나가보렵니다.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청춘이잖아요.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고요. 박쌤님 이력서는 조금씩 한 줄 한 줄 늘어나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박쌤님을 어필할 수 있는 종이가 될 겁니다. 4562님, 저 친구들한테 푸른밤 홍보대사라는 소리 듣고 있어요. 상 주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종종 읽어드리니까 많이 찾아주십시오. 신청곡 보내주시면 그 곡 틀어드릴게요. 앞으로는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두 곡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임세라님이 신청하신 드렁큰 타이거의 뷰티풀 라이프, 그리고 아이유의 우울시계 듣겠습니다. 우울시계는요, 이기선님, 김현진님, 이수지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그리고 사실요, 우울시계는 제가 피처링했고 작사 작곡했습니다. 않았던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만남이 언젠가 나를 만나 잠 못 드는 새벽 밤에 날 말고 시켜주길 바랬던 내 바람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미워지기 시작해 오랫동안 내 자신이 싫어져 실없이 울고 있는 내 자신이 싫었어 바다도 말 마른 파도도 안 쉬는 잔잔한 바람만 부는 맘속의 무인도 점점 좁혀드는 내 맘속의 주인도 누군지 모르는 나 지워지고 있을 때 주지 않아 저 별들을 보면 아픈 세상과의 작별을 시도해봤어 기도해봤어 아픈 그들을 보면 내 자신을 위로해봐 세상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아 삶의 선택이 나는 그 사실을 알아 선택의 기쁨을 선택의 지금을 기쁨을 착한 내 선택의 믿음 이제 이 순간부터 모든 게 아름다워 아픔을 이겨낸 내 자신이 고마워 It's a beautiful life 시간이 훨씬 더 무뎌져 네모가 달아져 원이 돼 우울하다 우울해 무뎌져 가는 게 우울하다 씁쓸하다 씁쓸해 한약을 다려 마신 듯 씁쓸 우울하다 오늘 방백 간소하게 살아라 제발 바라건대 여러분의 일을 두 가지나 세 가지로 줄일 것이며 백 가지나 천 가지나 되도록 하지 말아라 백만 대신에 다섯이나 여섯 가지만 셀 것이며 계산은 엄지손톱에 할 수 있도록 하라. 문명생활이어오는 이 험난한 바다 한가운데서는 구름과 태풍 그리고 천가지하고도 한가지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므로 배가 침몰하여 바다 밑에 가라앉아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추측항법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며 따라서 뛰어난 계산가가 아니면 성공하기 어렵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숲속 생활 수기인 월드넷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한창 바쁜 수요일이었죠? 오늘 저도 바빴고요.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일들로 한 주의 가운데를 지나고 계셨겠지요. 어쩌면 우리 모두 너무나 많은 일들과 걱정,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세상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현기증 나는 세상사, 약간의 거리를 두고 살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좀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정말 필요한 일과 뭐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돌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끝곡은요. 알켈리가 피처링한 레이디 가가의 Do What You Want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곧 김연아 선수 들어가죠?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끝곡 들려드릴게요. 나나나나